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메이코 독립 206돌세 즈음에서 메이코 합중국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에게 1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